있는데 그대 떠 서성이는 발길에 그 느낌 남니 나별이 걷던 날 계절 따라 받아왔다 아픈 사람 그날의 그 표정이 마지막 인사였나 그날의 그 표정이 마지막